Sima ga pomparame shinari tora onal to kurum sibo kamyo산재비 넘나 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이 강한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면 청로새 짤랑대는 영마차길 별이 뜨면 서러웠고 별이 지면 서울던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강 수고 잘 친다.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왕가슴 두드리며 뜬 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강